everybody. Verse of big you 다 잊었다고 생각해버렸는데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손에 잡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3일째 동안 내게 내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어 한없이 눈물만 흐르고 맨날 전화해도 꺼져있는 전화기에 마음이 편치 않자 너 기다리잖아 숨을 자꾸 좀 돌리며 그대가 나타나 여기서 끝나 닥쳐버릴래 I'm more dancing for I'm on dancing floor Hey everybody let's get the music on 하고 싶은 go go go go go go 느낌 이로 Can you feel the flow? Sing it daddy I'm on dancing floor Let's go.